의미도 없는 같은 시간들이 친구도 아닌 사랑도 아닌 그런 만남인 줄 알았지. 미안해하면서 돌아서버린 그 카페를 다시 찾았을 땐 이별의 향기만 찻잔 속에 남았네.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. 시간이 날 위해 멈춰줄 순 없지만 서글픈 마음으로 그대를 남겨둔 그 시간 그 자리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.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언제까지 너에게 머물러 쓸쓸한 그 자리에 그댈 남겨두진 않을 거야. 다시 사랑할 수 So